만수대 혼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23일 윤태길 이바라기 조선 초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